한 번만 얘기를 들어봐. 끝까지 후회하면서 너 없인 살 수가 없어. 그래 난 너밖에 몰라. 한순간도 널 잊은 적 없어. 너의 표정들이 내게 말하잖아. 이대로 멈춰서 있어줘. 아픈 내 사랑.